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절 말씀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서지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왕국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어요. 남왕국 유다 왕국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 참 불행하게도, 뭐 좀 불행하단 말 좀 이상하네요. 선지자에게 뭐 불행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예레미야는 불행하게도 남왕국 유다 왕국이 망할 때에, 하필이면 망할 때에 이 왕국이, 이 나라가 망한다 하는 이야기를 전하던 선지자예요. 얼마나 그 사정이 딱하겠어요. 말을 바꿔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된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말이 좀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왕조 시대 예루살렘 이 여기에 사는 이 예레미야 같으면은 이 나라가 망한다. 아이고, 그 말 하기가 쉽겠어요? 그런 말을 하나님께서 하라 하니까 그 말을 해야 된다 하면은요. 더군다나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 말이지요. 당신 자신도 이 나라의 백성이고 애국심이 있는데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하기도 쉽지가 않지만은, 그런 말을 할 때에 일반 다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느냐 말이, 저게 말이야 재수 없는 소리, 반역자 아니야, 저거 역적 아니야, 매국노다, 그 말 안 들었겠어요? 그래도 예레미야는, 그래서 제가 불행하다는 말은 인간적으로, 그래도 예레미야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음성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전한 거예요. 더군다나 예레미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라가 망하는 걸 봐버렸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만, 이 앞뒤에 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4장 1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보면은요, 남왕국 유다 왕국이 1차 함락이 됐어요. 3차에 걸쳐가지고 침략을 받는데, 물론 침략을 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다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그때에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주전 597년 3월 16일에 점령을 당하고, 이때 여호야긴 왕과 왕실의 가족, 많은 신하들, 용사, 기술자들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 버려요.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열왕기 하에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 중에 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만 명은 적은 숫자가 아니죠. 군대, 군인들도 천 명이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기술자들도 군인은 한 7,000명이 끌려가고, 기술자들, 아주 그 정교한 또 여러 가지 그 분야마다 꼭 필요한 이 기술자들이 한 1,000명이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은 사람들이라 해도 자 정말로 왕족들 제대로 된 좀 똑똑한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 그 다음에 군인들 군인들이 얼마나 전쟁에 늘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7,000명 그 다음에는 각 분야 분야마다 그 좋은 기술자들 쇠를 다룬다든지 아니면은 그릇을 만든다든지 뭐 여러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도 참 불행하게도 그 조선 시대에 임진왜란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도공들 도자기를 만든 사람들 얼마나 많이 끌려갔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도자기를 굉장히 탐냈거든요.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해봤자 사실은 그저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더군다나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있습니다만은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지고 가버리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이 왕을 대신 세워놓는데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왕으로 대신 세워놓는 거예요. 물론 왕족 중에서 한 사람이지만은요. 그러고는 자기들의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 끌려간 여호야긴 왕을 왕으로 생각을 했지 바벨론 사람들이 세운 시드기야 왕을 왕이라고 왕으로 취급이나 합니까? 왕으로 인정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콧대 높은 유대인들이요. 두고 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요. 바벨론 사람들이 다 끌고 가고 파괴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갔는데 그래도 그 남은 사람들 중에서는요. 저 바벨론에게 어떻게 하든지 대항을 하고 시드기야 왕을 저거 꼭두각시 왕인데 저걸 없애버리고 우리들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겠느냐 그 말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1절에 있는 대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 이 남아있다는 말은요 좀 반항적이든지 아니면은 좀 그래도 좀 힘께나 쓰겠다 이런 사람들이 또 무언가 자기들에게 좀 삐딱하게 보이는 사람들 저거 반란이라도 다시 또 폭동이라도 일으킬까 하는 이런 사람들은 끌고 가가지고도 보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6.25 때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오늘 여기에 그래서 아직까지 포로 중에서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오늘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보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도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뭐가 되어가지고 있다고요?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뭐가 되어 있어요?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옛날 그 고대 사회에서는 잡혀가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든지 그 이 포로가 되어 있는 바벨론에서 탈출을 하고 뭔가 폭동을 일으켜서라도 탈출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어요? 그냥 거기 조용히 있어. 거기다가 집 짓고 그래도 옆에다 텃밭이라도 좀 가꾸면서 그 다음에는 자 잡혀간 사람들이 나이가 든 사람 잡혀갔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잡혀갔겠어요? 아직까지 좀 그래 쓸만한 사람만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적당하게 보고 서로가 시집장가 가서 너희들끼리라도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아기도 낳고 탈출을 못해서 지금 속이 불불 끓고 지금 노예가 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거기서 집 짓고 거기 있으라 하면은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있는 것 그것만 해도 지금 종이 되어 있는 것 노예가 되어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속이 상한데 거기서 그냥 눌려 살아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기 놓고 거기서 살아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너희 아들 딸들 아들 딸을 낳아가지고 그 아이들이 또 시집장가 가도록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유 세상에 이 편지를 보는 사람들의 속이 어떻게 했어요? 부글부글 끓고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벨론에서 탈출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에 거기에 이 사람들의 초점이 모여져 있었다 하면은 오늘 이 사람들의 생각이 이 사람들의 안목이 제대로 된 안목이냐 그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그 세상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 그리고 우리의 영안이 영적인 눈이 밝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여기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영안이 밝아서 그것까지도 볼 수 있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빨리 탈출하는 거 그게 이 사람들에게 바른 길일까? 그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것을 원하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인가? 오늘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렇게 끌려간 것이 나라의 힘이 국력이 약해서 군인들이 전쟁을 잘 못해서 국제 정세가 뭐 좀 불리하게 돌아가서 어떻게 돼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끌려갔을까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간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여기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사로잡혀가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십니까? 그래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왜? 이들 조상들과 이들의 죄가 정말로 하늘에 닿아서 하늘을 찔러 죄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두시겠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 자기의 죄인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탈출하겠다? 다른 방법과 수단으로 여기서 벗어나겠다?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수단으로 거기서 벗어나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들의 생각은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이 노예가 돼서 끌려간 것이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고 뭐 외교적으로 뭔가가 잘못돼서가 아니고 정책을 잘못해서가 아니고 문제는 뭐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도 말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그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잘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말할 것은 없습니다. 많은 그러나 우리가 영안이 밝아지면은 과연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만한 그런 나라요 민족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한, 우리가 지난 날도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에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가 모범적이지를 못하고 오히려 악한 일에 앞장을 서고 자기 이익이라면은 자기에게 무슨 돈벌이가 되든지 이런 일이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못된 일에 앞장을 서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지 않지만은요 뒤로는 얼마나 잘못한 일이 많았는지를 돌아보면은 오늘 우리의 현실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한 목적과 생활 기준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은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70년이 지나까지는 안 된단 말이야. 70년은 무슨 기간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기간.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이들의 모든 회개를, 그들의 모든 잘못을 정말로 자기가 괴로움을, 자기 스스로가 자기 머리에 죄를 뿌리고 모래를 덮어쓰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 사람들이 탈출하겠다, 독립운동을 하겠다, 다른 방법과 수단으로 여기서 벗어나겠다, 그건 택도 없는 소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내가 완전히 갖추어 보겠습니다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70년 기다려. 이런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경험이, 이미 경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출애굽을 합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탈출한 것도 아니고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가 그들을 나오게 한 것도 물론 모세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 사람들을 이끌고 나온 것도 아니고 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아, 아이고 그때까지는 아직도 아들 하나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 네 후손이 다음에 어디로 간다? 저 애굽에 가가지고 얼마 동안? 몇 년 동안? 아이고 큰일 났네.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거기에서 무슨 생활해? 노예 생활을 한다. 그럼 사실은요 애굽은요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요 그게 풀무불이, 단련을 시키고 정금같이 완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길러서 키워서 거기서 다시 데리고 나와서 여기 아브라함 너에게 약속한 이 땅에 여기에 오도록 할 거야. 하나님 계획이 430년에 계획이 이미 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것은 야곱 때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 구하러 갔는데 사실은 그때에 이미 벌써 애굽에는 누가 가 있었어요? 요셉이 가서 총리가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양식 구하기 위해서 거기 간 것 같기도 하고 또 요셉이 아이고 아버지 이 흉년에 아직 지나가려면은 까마득하게 차례 멀었는데 이거 오십시오. 제가 공양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최고 높은 자리 있지 않습니까? 오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우리 가족들을 다 돌보겠습니다. 요셉이 오라 해서 갔습니까? 물론 그래서 갔습니다. 양식 구하러 갔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은 그것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것이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네가 그 땅에서 너의 후손들이 430년 이후에 나올 것이야. 빈손으로 안 보내. 괜찮아. 거기서 열심히 일한 대로 뭔가 다 품값 받아가지고 나오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알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의 영안이 어둡고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나니까 망한 것은 왕이 잘못했고 전쟁을 잘못했고 군사들이 싸움을 잘못했고 뭐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바벨론이 너무 강해서 연합군으로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안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그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도 자기 이익이 걸려있는 일이라 하면요 온갖 별짓을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믿고 우리가 삽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맡겨놓습니까? 이 나라를 책임질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안이 밝아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들은 자기들의 잘못은 하나도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것만 자꾸 말하는데 예레미야는 아니야. 거기에다가 집 짓고 거기에 살아라는 거. 그러면서 너희들 숫자가 줄어들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줄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그렇잖아요. 야곱이 자기 가족들 다 해도 한 70명밖에 안 되는데 애굽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얼마가 나와요? 60만. 60만은 남자 장정만 60만이죠. 그러니까 얼마가 나와요? 거의 한 200만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 혼자 고생하는 것도 내가 노예가 되는 것도 이것도 내가 어렵고 힘들고 감당을 못하겠는데 뭐 내가 자식을 놓으라고요? 자식을 놓으면 그 자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의 자식은 똑같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소망을 가지고 내 고생하는 것만 해도 그런데 내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이 종살이하는 걸 내가 어떻게 봅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고요 그 아들 딸들이 다시 자라나가지고 또 역시 시집장가 가서 숫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다시 시집장가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70년이 걸릴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사람의 안목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요. 생각을 해보면 아이고 옛날에 우리나라 어려울 때는 그때는 왜 그렇게 애도 많은지 코만 찔찔 흘리는 삐쩍 마른 애들만 마른 명태 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삐쩍 말라가지고 그때만 해도요 이 많은 식구들을 어떻게 먹고 사느냐고 그러면서요 아이고 또 애기를 괜히 낳아가지고 뭘 먹고 사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도 배짱으로 야 지 먹을 거 지가 가지고 난단다. 그 말이 그렇지요. 사실 쉽습니까? 그때만 해도요 낳지 말라고 사나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그 다음에는 둘만 놓자 하다가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도 잘 기르면 된다 그러다가 지금 와가지고는 요즘은 뭐라 그래요? 낳지 말자 그런다. 말로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전부 생각 속에 낳지 말자 한다고요. 애 하나 놓으면은 그 아이가 어디 학교를 가가지고 뭐 졸업날까지 돈이 얼마나 드는데 아이고 우리 형편으로는 못 낳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인지 몰라요. 지금 2020몇 년도에 가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혼해도 아기를 낳지 말자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내 형편상 돈이 많이 들어가서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는 좀 달라요. 내가 노예인데 내가 노예가 자식을 낳아봤자 그 자식도 역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오늘 세상을 다시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식을 놓으면은요, 학교에 보내가지고, 학원에 보내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시켜가지고, 세상에서 출세할 것을 바란다, 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의 생각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식은께서 주신 선물이요. 근데 왜 내가 억지로 안 넣겠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있습니까? 뭐, 내가 남자 아기를 낳겠다, 여자 아기를 낳겠다. 바라는 건 바랄지는 몰라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은 내 마음대로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낳을 수 있으면 낳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남자 아이기 여자 아이기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받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노예로 종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자식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종으로 살아가는 그 자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 종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으로 살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느냐? 아니야. 70년 후에는 그들이 자유인이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노예라고 자식 낳지 않고 그렇게 하면요 난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대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노예이고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너는 노예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뭐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적만 좋고 좋은 학교에 가서 출세만 하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어디 가서 취직만 하고 살면 됩니까? 그게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세상에 노예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은 참 우리나라 속담이요. 참 잘했어. 세 살 버릇이 예? 세 살 버릇이 몇 가지 가요? 80가지 간다는 거예요. 어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길러 놓으면은요. 어디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노예처럼 보일지는 몰라도요.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씨가 그를 자유인으로 길러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길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길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학교 못 가도 괜찮아요. 좋은 인류대학 못 가도 괜찮아요. 좋은 인류대학 가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보내려고 학원에도 보내고 어디도 보내고 열심히 그냥 공부만 해라. 교회는 오든지 말든지 그건 관심도 없고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면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답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정말로 어려서 신앙으로 잘 길러놓고 그리고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신앙이 점점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과 어떤 어려운 일이 자기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나는 사람은 나는 신앙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길러내야 되는 거죠.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조금 내 이익이 걸린 것만 있으면 그냥 거기에 그냥 매달려버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돼버렸느냐. 오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 그들이 스스로가 사로잡혀가기도 했지만 이것은 그들의 죄가 그들을 사로잡히게 한 것밖에는 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거기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자라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정말로 회개하고 완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와도 어떤 경우에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거기에 끄떡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비록 세상에서는 노예처럼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이 결단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길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밭에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단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기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기간 바벨론에 체류할 예정이니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요, 참 놀라운 것이 이런 모든 것들을 이미 경험했잖아요. 아브라함 때에 애굽에서 벌써 경험했던 이들인데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나. 오늘 지금까지 신앙으로 살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로 이렇게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지를 오늘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돌아보셔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창세기 12장 2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한 줄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도 그 약속이 있다고 예레미야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길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70년 후에는 너희들이 거기서 나온다, 자유인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수단으로 거기서 탈출하겠다,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확실하게 바꾸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스스로를 다시 바꾸어 놓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아브라함의 귀한 약속과 축복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어렵습니까? 텃밭이라도 가꾸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비록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텃밭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은요, 거기에서 그것을 가꾸어 가면서 거기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추수도 하고 열매도 거두고 거기서 자녀도 생산하고 놀라운 사람들로 바꾸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마지막 구절에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그 바벨론을 위하여, 아이고 그 원수들을 에이, 택도 없는 소리를 하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참 살기 어렵잖아요. 요즘 얼마나 야가야 삽니까? 조금 빈틈만 있으면은요 잡아먹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경험도 하게 되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가지고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저것들이 미쳤나? 저 또라이 아니야? 자기들이 포로 잡아가지고 온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기도한다 하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미쳤다 그러지요. 또라이라는 말이 돌았다 그 말이랍니다. 미쳤다는 거. 제정신이 아니라.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지금 자기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있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보이는 데서 기도하면 그럴게. 야, 저것들이 야근수 쓰고 있네. 우리한테 좀 잘 보이고 뭐 그래도 우리한테 그런 척 하려고 저렇게 하고 있구만. 그 소리밖에 우리가 들을 게 없잖아요. 근데 진정으로 그 사람들이 안 보는 데에서 진짜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신실한 마음으로 정말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들 비록 우리를 포로로 잡아왔지만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뭐 그렇게 쭉 기도한데 저것들이 뭐하고 있어? 뒤에서 가만히 숨어가지고 봤더니만 뭐하고 있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깜짝 놀랄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얕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남들에게 뭐 잘 보여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고요.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정말로 아,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셨구나.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여기에 노예의 신분이 이렇게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다스린 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이 성이 평안하게 해주시고 이 성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걸 봤어 들었어. 목석 같은 사람이라도요 그 다음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할 것 같아요? 자식들이 우리 위해서 기도는 한다마는 야 이놈들아 그래도 너들은 너예야 부리치겠어요? 아마 그렇게까지 간다 하면은요 그 사람들이 인간 아닌 거예요. 이미 벌써 짐승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 그런데 정말로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적이든지 아군이든지 문제가 아니라 적국이든지 자기들을 노예 부리든지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시니까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우리의 현실들도 우리의 진실 속에서 우리의 간절함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그 모습 갖추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주위의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 놓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을 겪잖아요.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저걸 가만둡니까? 저걸 그냥 하나님 저걸 가만둡니까? 저걸 그냥 콱 어떻게 해주시지요? 뭐 그런 순간순간들이 우리 속에 불쑥불쑥 얼마나 많이 생각이 납니까? 못 견딜 정도로 미칠 정도로 정말로 막 괘씸하고 믿고 정말로 원수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돌려놓고 생각하니까 진짜 원수는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그런데도 뭐 다른 사람이 내게 그렇게 대하면 그걸 그냥 가만 못 두겠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대해서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못 참는 거.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는 분명히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집을 짓고 그리고는 거기에서 아들을 딸 낳고 그 다음에는 비록 노예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는 정말로 지금 비록 내가 노예 같지만 내가 노예이지만은 그러나 내 노예에서 도망가고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걸 내 속에 담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 그 내 속에 그것이 담겨 있지 아니하면은 나는 아직도 빈 그릇이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가 없는 사람. 그러나 준비가 되면은 언제든지 준비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70년을 7년으로 단축하여 주실 줄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꿔주실 거예요. 70년 너무 길어. 그래, 내가 너를 보니까 7년으로 하자. 아니야, 그만 일주일로 하자.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면은요, 너무 지겹게 안 기다려도 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고 기다리지 마세요. 70년, 아이고 너무 긴데요. 긴 것 가지고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갖추어져서 내가 그렇게 살고 가느냐. 그렇게 살고 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로 70년이 됐는데요, 남과 북이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해주신다 했는데, 사실 정확하게 따져보면 70년이 아니라 65년이에요. 5년을 단축시켰어요. 65년 만에 돌아와. 그런데 어째 이 나라는 아직도 이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이북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오늘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는데, 오늘 이 나라의 위정자들 보면 바벨론 사람들 반도 안 된 사람들도 있어요. 참 말하기 민망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바꿔 놓으시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